중국 남부 지역 신화에는 인간도 원래 변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된다거나 뱀이 허물을 벗는다거나 이처럼 탈피나 변신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탈피, 변신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인간들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결심하고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은 변화조차도 사람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변신을 꿈꿀 수 있는 때, 또 한번 내 한계에 도전하고 싶어지는 때, 음력 새해, 또 다른 새해가 밝고 있습니다. 네,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은요, 김상민 씨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렸는데요. 영화 킬빌에서 첫 장면 기억하세요? 피범벅이 되어서 누워있는 신부, 더 브라이트, 우마 더먼. 거기에 무자비하게 총을 쏘는 빌. 그 장면 위로 흐르던 낸시 스나트라의 노래, 뱅뱅. 예전한 슬픔을 전해주는 노래. 영화의 분위기와 오프닝 장면을 압축해주던 아주 멋진 곡이었는데요. 자, 오늘 그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설날 특집으로 영화의 첫 장면을, 오프닝을 더욱 인상 깊게 만들어줬던 그런 곡들을 준비해봤어요. 자, 이번에 준비한 오프닝 곡은 아주 강렬한 인도 음악입니다. 테리 즈비고프 감독의 영화 판타스틱 소녀 백서의 오프닝곡 그 모하메드 라피의 그 잔 페찬 호라는 음악인데요. 영화의 오프닝에서 주인공인 이니드가 이 곡에 맞춰서 아주 열정적으로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주 느닷없이 시작되는 오프닝 씬인데요. 커다란 뿔테 안경만큼이나 별난 소녀 이니드의 범상치 않은 성격과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던 곡이죠. 자, 이 곡 들어볼 테고요. 그리고 들으실 오프닝 곡은 그녀에게서 골랐습니다. 페드로 알마도바르 감독은 이 영화의 첫머리 시작과 또 끝을 현대무용의 거장인 휘나바우시 무대로 채워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휘나바우시의 그 카페밀러 무대입니다. 바로 그 공연에서 휘나바우시는 고통스럽게 춤을 추고요. 카메라는 관객석에 앉아있는 두 남자 베니그노와 마르코를 비춥니다. 이때 눈물을 떨구던 마르코를 쳐다보던 베니그노.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인연을 암시하던 도입부죠. 그래서 이 앞장면을 놓치고 영화를 본 사람들은 영화를 다 봤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도입부인 그 피나바우시의 카페밀러에 사용되던 곡이 영국의 작곡가인 헨리 퍼셀의 오페라 요정의 여왕, 요정 여왕 가운데 Oh, Let Me Weep Forever Weep이란 곡입니다. 이 곡 이후에는요 또 인상 깊은 오프닝 장면으로 저희가 블루벨벳을 꼽았어요. 데빗 린치 감독의 이 영화 첫머리는 정말 평화롭게 펼쳐지죠. 바비 빈튼의 블루벨벳이 흐르고 마을의 전원적인 풍경이 쭉 펼쳐집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 행복한 표정, 잔디밭에 심어져 있는 노란색, 빨간색 튤립, 정말 동화 같은 마을의 풍경인데 하지만 그 풍경에서 카메라가 쭉 빠져나와서 잔디밭으로 줌인해서 들어가면 그곳에는 아주 끔찍한 장면이 보여지죠. 그 바글바글한 벌레들의 모습과 함께 데빗 린치 감독은 아주 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사회, 그 평화로운 세상 이면에 존재하는 추악함 그리고 부조리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런 오프닝을 만들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어서 들으실 곡은요.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아이다호입니다. 아이다호의 그 오프닝 장면. 길 위에 리버 피닉스가 서 있습니다. 마이크. 끝도 없이 계속될 것 같은 그 길 위에서 마이크는 말하죠. 길 모양만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분명히 와온 적이 있어. 그 언제인가 여기 머문 적이 있거든. 이런 길은 정말 이렇게 생긴 길은 아무데도 없어.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얼굴이 그렇듯이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 자, 순간 마이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환영처럼 엄마의 모습을 봅니다. 마이크를 품 안에 안고 걱정 마,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해주던 그 엄마. 마치 꿈을 꾸듯이 아주 몽환적으로 시작되던 오프닝이었는데요. 그 위로 흐르던 에디 아놀드의 노래 캐틀콜까지 함께 들어보죠. 이 곡은 고범석 씨, 이수정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पहचान हो जीना आसान हो जान पहचान हो जीना आसान हो दिल को चुराने वालों आंख न चुराओ नाम तो बताओ जान पहचान हो

was the night. Softer than satin was the light from the stars. She wore blue velvet. Bluer than velvet were her eyes. Warmer than May her tender sighs. Love was ours, ours, love I held tightly, feeling the rapture grow, like a flame burning brightly, but when she left, gone was the glow. In my heart they'll always be precious and warm, a memory through the years. And I still can see blue velvet through my tears. She precious and warm a memory through the years, and I still can see blue velvet through my tears. Always know where I am by the way the road looks. Look, I just know that I've been here before. I just know that I've been stuck here. Like this one fucking time before, you know that? Yeah. There's not another road anywhere that looks like this road. I mean, exactly like this road. It's one kind of place. One of a kind. Like someone's face. Like a fucked up face. Cattle call. Ooh, do, do, do, do. and he sings with an old western drawl. 영화 속의 인상 깊은 오프닝, 네 편의 영화에서 오프닝과 그 곡들을 이어서 쭉 들어보셨는데요. 판타스틱 소녀 백서 중에서 모하메드 라피의 짠 페 짠 호, 이어들으신 곡은 그녀에게 오프닝 장면에 흘렀던 그 카페 뮬러 공연 무대에서 흘렀던 헨리 퍼셀의 오페라 요정 여왕 페어리 퀸 중에서 Oh Let Me Weep Forever Weep 였고요. 또 데빗 린치의 블루벨벳 중에서는 바비 빈튼의 블루벨벳, 아이다호의 첫 장면, 그 대사와 함께 에디 아놀드의 캐틀콜까지 들어봤습니다. 인상 깊은 오프닝으로 또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바로 티파니에서 아침물의 그 첫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의 이 영화의 첫 장면은요, 아주 이른 아침 뉴욕 5번가에서 펼쳐집니다. 티파니 상점 앞에 택시가 서고요. 택시에서 오드리 헵번이 내리죠. 검은 이브닝 드레스에 검은 선글라스, 한 손에는 커피, 또 한 손에는 빵을 들고 티파니 상점의 보석을 유리창을 통해서 유심히 쳐다보던 그 오드리 헵번. 자, 이 오프닝 장면을 채우던 곡은 바로 헨리 맨슨의 달콤한 영화 음악인데요. 권 오은 씨의 신청곡이기도 해요. Moon River. 이 곡 듣겠고요. 이어서 들으실 오프닝 곡은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중에서 올랐어요. 그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세 명의 들러리가 등장해서 깜찍하게 노래를 부르던 그 장면이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들려오던 곡이 애니 디프랑코의 Wishing and Hoping 이 곡입니다. 자. 이어서 들으실 곡은요, Two Weeks Notice의 오프닝인데, 이 오프닝은요, 아, 참, 영화 주인공 두 명의 진짜 어린 시절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산드라 블락과 휴 그랜트의 그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정말 우리에게 마치 보너스 같은, 선물 같은 그런 깜짝 선물이었는데, 이때 흐르던 오프닝 곡은 브룩 벤튼과 다이나 워싱턴이 함께 불러주는 Baby, You've Got What It Takes입니다. 자, 세 곡 이어 들어볼까요? you can share. All you gotta do is hold him and kiss him and love him and show him that you care. Show him that you care just for him. Do the things that he likes to do. Wear your hair just for him. Cause you won't get him thinking and praying, wishing and hoping, just wishing and hoping and thinking and praying, planning and dreaming. His kisses will start a heart that won't get you into his heart. So if you're thinking how great true love is, all you gotta do is hold him and kiss him and squeeze him and love him. Just do it, and after you do, you will be his. Show him that you care just for him. Do the things that he likes to do. Wear your hair just for him. Cause you won't get him thinking and praying, wishing and hoping, just wishing and hoping and thinking and praying, planning and dreaming. His kisses will start that won't get you into his heart. So if you're thinking how great true love is, all you gotta do is hold him and kiss him and squeeze him and love him. Just do it, and after you do, you will be his. You will be his. You will be his. Takes more than a lifetime, Daddy, yeah, to prove that I'll be true. Nice. But it 네, FM 영화 음악 인상 깊은 영화의 오프닝들을 쭉 모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아주 익살스럽고 재치 있는 오프닝 장면의 곡들입니다. 일단 오스틴 파워의 첫 장면 기억나는 분들 계십니까? 이 오프닝은요 주인공인 오스틴 파워스가 알몸으로 호텔을 천방지축 활보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알몸으로 다니다 보니까 어딘가 가려줘야겠죠. 재미있는 것은 그 부위를 가려주는 게 뭐 바나나, 소시지, 바게트빵 같은 소품들이었는데 그 부분이 아주 그 탁월한 타이밍과 유머로서 돋보이는 오프닝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스틴 파워는 원래는 오스틴 파워 2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오스틴 파워라고 개봉을 했고요. 그래서 오스틴 파워 제로 편에 사용된 곡 역시 그 퀸시 존스의 음악이 이 오스틴 파워의 오프닝에도 사용됐습니다. 소울 보사노바 들어볼 테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블레이크 에드워스 감독의 또 다른 영화 핑크팬터의 오프닝입니다. 워너브라더스의 애니메이터인 프리츠 프랄랭에게 팬더의 캐릭터 디자인을 맡겼었죠. 그 에드워스 감독은요. 그 핑크빛 팬더요. 다리와 팔이 유난히 길고 갸냘팠어요. TV에서 꼭 명절 때 되면 재탕, 삼탕을 했었는데 그 팬더의 활약상이 애니메이션으로 처리되던 오프닝 장면 그리고 그 위로 흘렀던 헨리 먼시니의 멋진 타이틀곡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켄텐 타란티노, 로베르토 로드리게스 감독 등 그 당시 썬댄스 출신의 재능 있는 4명의 감독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옴니버스 영화가 있습니다. 4룸이라고요. 자 이 영화의 오프닝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편의 그 단편들을 엮는 중심 인물은 그 호텔의 벨보이인 팀 로스입니다. 오프닝은 그 벨보이를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변신시켜서 아주 익살스럽고 유머러스한 시퀀스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때 흐르던 곡이 바로 Vertigo Go입니다. 자, 이 세 곡 이어 들어볼까요? Swinging 60s, here I come, baby, yeah! 네. 자, 인상 깊은 오프닝 중에서 아주 익살스러운 장면들만 일단 골라서 세 곡을 들어봤는데요. 오스틴 파워 중에서 퀸스 존스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소울 보사노바, 그리고 헨리 맨시니의 음악이 돋보였던 핑크 팬더의 오프닝 장면, 이어서 포룸의 오프닝이 흘렀던 Vertigo Go까지 들어왔습니다. 인상 깊은 영화의 오프닝, 마틴 스콜세스 감독의 분노의 주목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링 위에 한 권투 선수가 보입니다. 아주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혼자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참 외로워 보이죠. 이 오프닝 장면에서 우리는 그의 인생 역정, 덧없었던 그의 인생 전반을 마주할 수가 있는데, 거칠고 야수 같은 복싱으로 미들급을 석권했던 그 전설적인 챔피언에서 결국은 삼류바의 코미디언으로 전락한 그의 패배한 인생, 그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오프닝이었습니다. 혼자 그렇게 외롭게 섀도우 복싱을 하는 오프닝에 흐르던 곡이 바로 마스카니의 까발라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인 인터메조인데요. 이 분노의 주먹의 오프닝은 사실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 중에 하나죠. 자, 역시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로버트 드니로 콤비가 만든 카지노, 이 영화의 오프닝도 인상적입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로버트 드니로가 밖에 나와서 차에 시동을 겁니다. 그 순간 폭탄이 터지죠. 차는 폭염에 휩싸이고, 또 그 장면에 아주 장중하고 비극적인 톤으로 바하의 마테순환곡이 삽입됩니다. 주인공인 에이스 로버트 드니로가 경험하는 영혼의 추락,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의 몰락, 이 모두를 비가 머리게 아주 상징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멋진 오프닝 곡입니다. 그래서 찬사를 많이 받았었죠. 자, 분노의 주먹, 카지노에 이어서 들어볼 오프닝 장면은요, 맨하탄의 오프닝입니다. 뉴욕의 풍경이 흑백 화면 속에 펼쳐지고요. 그 몽타주 위로 조지 가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가 메아리치죠. 그 선율 위로 들리는 것이 바로 감독인 우디 알렌의 독백입니다. 뉴욕은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흑백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조지 거신의 멋진 선율에 맞춰서 고동치는 곳이다. 뉴욕에 대한 우디 알렌 감독의 그 지극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오프닝인데요. 이 오프닝 장면, 우디 알렌의 독백과 함께 조지 거신의 랩소디 인 블루까지 한번 들어보죠. adored New York City. He idolized it all out of proportion. He romanticized it all out of proportion. Better. To him, no matter what the season was, this was still a town that existed in black and white and pulsated to the great tunes of George Gershwin. Now, let me start this over. Chapter 1. He was too romantic about Manhattan, as he was about everything else. He thrived on the hustle-bustle of the crowds and the traffic. To him, New York meant beautiful women and street-smart guys who seemed to know all the angles. Too corny for men of my taste. let me try and make it more profound. Chapter 1. He adored New York City. To him, it was a metaphor for the decay of contemporary culture. The same lack of individual integrity that caused so many people to take the easy way out was rapidly turning the town of his dreams and... It's going to be too preachy. Let's face it, I want to sell some books here. Chapter 1. He adored New York City, although to him, it was a metaphor for the decay of contemporary culture. How hard it was to exist in a society desensitized by drugs, loud music, television, crime, garbage. Too angry. I don't want to be angry. Chapter 1. He was as tough and romantic as the city he loved. Behind his black-rimmed glasses was the coiled sexual power of a jungle cat. Oh, I love this. New York was his town, and it always would be. 주먹 카지노 맨하튼의 오프닝을 이어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보실 영화 속의 인상 깊은 오프닝은 데니 보일 감독의 재기현의 작품입니다. 그 트레인스퍼팅에서 주인공인 이완 맥그리거와 그 친구들이 에딘버러 뒷골목을 막 질주할 때, 손가쁘게 질주할 때, 그때 그 오프닝 위로 심장 박동과 같은 쾌감을 안겨주던 곡으로 골랐습니다. 이기팝의 Lust for Life인데요. 자, 이 곡과 함께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야겠네요. 설 특집으로 마련한 영화 속의 인상 깊은 오프닝 오늘 시간은 마치고요. 연휴가 끝나는 날 25일 27시에는 영화 속의 인상 깊은 엔딩, 클로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CTO wear a uniform, a lot of government loan. I'm worth a million in prizes. Yeah, I'm through with sleeping on the sidewalk. No more beating my brains. No more beating my brains.